너는 내 삶에 다시 뜬 햇빛, 어린 시절 내 꿈들의 재림. 모르겠어 이 감정이 뭔지, 혹시 여기도 꿈속인 건지. 꿈은 사막의 푸른 신기루, 내 안 깊은 곳에 아프리오리. 숨이 막힐 듯이 행복해져, 주변이 점점 더 투명해져. 저기 멀리서 바다가 들려. 그냥 문 눌러줘. 오늘 어떻게 했나. 아, 머리가 좀 짧네. Take my hands now. You are the cause of my euphoria. Yeah, yeah, yeah, yeah, yeah, yeah. 아니, 너무 잘했네. Sadigeta. Phone 속에 나 내 얼굴을 계속 보이. 뭐야 이거?